보풀어 그늘 밑에 그녀와 둘이 앉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었소. 내 사랑 주리하는 마음씨 고운 여자 그리고 언제나 잘 웃어. 아 하늘엔 근사한 꽃구름 아 가슴엔 행복이 조만원 내 사랑 주리하는 마음씨 고운 여자 그리고 나만을 사랑해. 내 사랑 주리하는 마음씨 고운 여자 그리고 나만을 사랑해.